자력갱생과 발전 세계 평화에 관한 인디아 주체 사상 전국 토론회가 최근 찬디가르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말리마속도 창조의 불길로 비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토론회장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인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은 조선의 현실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주체의 기치에 따라 자유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됐으며 천만 군민이 미국과 그 조정 세력들의 온갖 도전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열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찬디가르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선언은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악랄한 압살 책동 속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하고 유엔이 조선민주주의 있는 공화국에 대한 온갖 제재들을 처리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